한국에서 추운 겨울을 지내다가 뉴질랜드에 오니 많이 덥다는 느낌이 확연합니다. 목사님, 제가 없는 동안에도 좋은 나물들 많이 소개해 주셨지요? 예. 며칠 전에 한국인의 고유 명절인 정월 대보름이었잖아요. 예, 어떻게 그렇죠? 보면 한국인들이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날이 따뜻할 때 풍부하던 나물들을 잘 보관했다가 가장 겨울이 깊어가는 때에 조리해서 식탁에 올리면 부족한 영양소를 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은 어떤 특정의 나물 한 가지 소개해 주시는 것보다 요즘처럼 날씨가 더울 때 많이 나는 나물을 어떻게 보관해야 할지 몇 가지 말씀해 주시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여름과 나물로 정해보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여름철에 많이 나는 나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나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뉴질랜드의 그 여름을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아셔야 되는데 요즘도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소식을 전해와요. 요즘 예. 나물을 뭘 채취해서 뜯을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요즘같이 여름에 뉴질랜드 생각 같아서 여름은 아 굉장히 좀 나물이 많겠구나 생각을 해서 들에 나가면 오히려 나물이 많이 보이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여름 하면은 무슨 색깔이 연상되죠? 아주 진 초록 색깔이 그렇죠. 진한 네. 초록색. 네. 굉장히 이제 초록이 무르르 깊어가는 그런 네. 것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 실질적으로 뉴질랜드 여름은 그렇지가 않아요. 예. 오히려 이제 꽃도 잘 안 보이고 예. 씨앗을 맺은 갈색이 대부분이에요. 예. 예. 들판에 가면 갈색이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름은 짙은 초록이어야 되는데 네. 왜 갈색일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렇게 뉴질랜드의 계절은 사실은 겨울이 초록색이 막 시작되고 예. 봄이 짙은 그 예. 초록으로 네네. 깊어가고 예. 여름은 오히려 이제 갈색으로 변해가고 예. 막 그래요. 그래서 요즘 저도 이렇게 씨앗을 많이 받고 있어요. 예. 냉이 씨앗도. 받아서 보관해놨고 예 벌써요 예 구절초 씨앗도 받아놨고 또 달맞이도 이제 씨앗이 맺히기 시작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렇게 뉴질랜드의 여름은 조금 가을 분위기가 훨씬 좀 풍깁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물 이야기를 하면서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뉴질랜드에서 나물을 뜯으려면은 한 계절을 빨리 봐라 네 이렇게 늘 얘기를 하죠. 예. 그러면 요즘 같은 여름 들판에는 나물이 없을까요? 없지는 않아요. 예. 누런 들판에서도 예. 예, 찾으면 찾으리라. 그렇죠? 예, 예, 예. 예, 찾으면 찾아집니다. 네. 요즘 많이 나는 들나물들은 그 비름나물. 예. 예, 뭐 참비름도 좋고 네. 쇠비름도 좋고 네. 비름나물이 많이 나와 있어요. 예. 파는 것도. 네. 그리고 까마중도 네. 많이 나와 있고 또 뭐 사철 나는 그 푸아 네. 방가지똥도 예. 많이 찾아볼 수 있고 뉴질랜드가 뭐 이 우리 오클랜드를 중심한 북섬은 날씨가 좋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딱 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뭐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이렇게 나물들이 자라요. 예. 예. 그러니까는 이렇게 기후 환경만 좋으면 씨가 떨어지면 또 나고 씨가 떨어지면 또 나고 예. 이런 이제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대체로는 지금이 누렇게 이제 씨가 맺혀지는 때인데 그래도 그런 틈 사이에서 이렇게 이제 많이 날 수 있는 나물들이 비름나물, 네. 까마중 이런 예. 거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예. 워터크레스나 미나리 같은 것은 다시 이제 좀 좋은 것을 발견하지는 못해요. 네. 그렇지만 또 주말 장터에 가 보면은 네. 워터크레스도 산더미 같이 싸놓고 또 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나 뭐 최소 토요일이나 주일날 이렇게 마트 그 주말 장터에 예. 가면 우리 한국 분들은 채소 가게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예, 예. 중국 사람이나 인도 사람들이 다 이게 점령하고 있는데 네, 네. 거기 보면은 어떻게 아는지 인도 사람들도 명아주, 아 명아주가 아니고 까마주나 예. 또 비름나무를 예. 또 갖다가 팔더라고요. 아. 그래서 중국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예. 그런 나물들 충분히 사서 드실 수 있어요. 아주 예. 싸요. 예, 예. 그러면 나물이 충분하지 않은 이 계절에는 그냥 쉬어야 할까요? 물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도 사실은 지금 들이 안 나간 지가 한 달 거의 더 훨씬 더 지난 것 같아요. 예. 한 번 안 나가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날씨가 일단 너무 덥다는 거. 네. 네. 그리고 누르니까 뭐 나물이 뭐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예. 그 두 가지 이유인데. 네. 그러나 뭐 이렇게 나물이 충분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렇다고 그래서 그냥 뒷짐지고 쉴 수는 없어요. 예. 오히려 이 요런 때는 네. 좀 나물이 안 많이 안 나는 때, 겨울이나 이런 때, 네. 늦가을 이런 때를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죠. 예, 네? 예. 뭐 저장 식재료를 만드는 거 예. 그런 것이 지금 하면 딱 좋습니다. 그럼 나물을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거는 뭐 일반적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네. 저는 또 제 나름대로의 저장하는 방법을 네.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면은 네. 첫째는 이제 말린 나물, 예. 나물 말리기, 이제 묵나물이라고 그러죠. 네. 묵은 나물. 아, 그래서 묵힌 아, 예, 말려서 예. 묵혔으니까 묵나물이에요. 예, 묵을 네. 만들어 먹는 나물이 아니고 네, 이제 묵나물이죠. 네. 요즘 그냥 뭐 여름이 다시 오나 할 정도로 굉장히 햇살이 따가웠잖아요. 예. 이럴 때는 정말 햇살이 뜨겁기 때문에 묵나물 만들기 딱 좋아요. 예. 예. 사실 뉴질랜드 그 날씨가 뭐 이렇게 습기도 많고 눅눅하기 때문에 나물 말리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요즘 같은 데는 정말 나물 말리기가 좋아요. 네. 그래서 뭐 어떤 걸 말릴 수 있느냐, 뭐 쉽게는 말해서 무말랭이용 무도 할 수 있고,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무청도 말릴 수 있고, 네. 아, 무를 말리면은 잘게 썰어서 예. 손가락 요 한마디만하게 예. 새끼 손가락 한마디만하게 예, 예. 잘라서 말리면 그게 무말랭이가 되는 네. 것이고, 또 무청을 말리면 그게 시래기가 되는 예, 것이고, 그렇죠? 예, 예. 이렇게 말리면은 그 음식들의 없었던 것들이 예. 새로 생기기도 해요. 왜냐하면 예. 햇빛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영양소들이 생겨요. 예. 혹시 대표적인 것이 이제 비타민 D거든요. 예. 예. 그래서 우리도 이제 우리 피부도 자꾸 아, 실내에만 있지 말고 예. 밖에 나가서 조금 햇빛을 쬐면은 네. 물론 직사광선을 많이 쬐면 안 좋겠지만 예. 쬐면은 우리 피부에도 비타민 D가 많이 이렇게 네. 있어서 좋다고 하죠. 네. 그런데 이제 무말랭이나 시래기 같은 거 이렇게 말리면 좋고요. 네. 고추잎도 굉장히 네. 무성해졌어요. 예. 뭐 어제 제가 권사님 댁에 가니까 이제 싹 이제 뭐 막 꽃피었어요. 꽃피는데 네. 저희는 뭐 고추 따먹은 지가 벌써 한참 됐어요. 네. 그리고 막 이제 어느 집에도 우리 나물반 식구 분 예, 중에 예. 그 중에 고추를 많이 심었더라고요. 예. 너무 많으니까 제가 이제 고추잎 좀 따주라고 예, 예. 이럴 때 좀 따가지고 예. 말리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 고추잎도 이제 곁가지와 잎이 너무 많으면 조금씩 예. 모아서 예. 말리든지 아니면 데쳐서 예. 냉동 보관하시든지 예. 할 수도 있고요. 근대도 예. 요즘 말려두면 참 좋아요. 예, 근대도 말려요? 그럼요. 근대도 의외로 말리면은 말렸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볶아서 먹으면 예. 굉장히 맛있어요. 아.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묵나물을 만들 수 네. 있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좋은 방법이 이제 냉동 보관하는 거예요. 예. 냉동 보관은 이제 두 가지 주의가 좀 필요한 것 네, 같아요. 네. 이왕이 말리려면은 그 밀폐해서 네. 공기가 통하지 않게 네. 보관을 해야지만 냉동을 할 때 좀 오래 보관할 수 있고 네. 그 품질이 나물이 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너무 오래 냉동이라고 그래서 그냥 다 믿지 말고 오래 냉동되면은 이게 조금 맛이 상할 돼요. 수 있어요. 허옇게 되는데요? 허옇게 되고 또 이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면은 네. 수분이 많은 것은 냉동하면 안 돼요. 예. 예를 들어서 뭐 무청도 예. 데쳐서 냉동을 시켜줬지만 예. 오래되면은 무청이나 배추 우거지 같은 예. 거 있죠. 예. 섬유질이 쫙 빠져나가면 굉장히 질겨져요. 예. 예. 그러니까는 냉동 보관하면은 좀 그런 것이 좀 네.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장기간 보관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고춧잎 같은 거 이런 거는 이제 수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예. 이런 거는 조금 오래 보관할 수 있어요. 예. 다른 것도 민들레도 할 수 있고 예. 예. 그럼 이제 말리거나 냉동 보관할 때 주의할 점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도 금방 말씀드렸지만 예. 예. 묵나물 같은 경우는 말린 나물 같은 경우는 햇빛에 바짝 말려서 네. 서늘하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네. 예, 보관을 해 주셔야 돼요. 뭐 양파망 같은 데다 예, 넣어주시면 예. 더 좋겠죠. 예, 이게 예. 조금 뭐 구멍이 바람이 잘 예, 통하는데 통하니까, 네. 덜 말린 거를 이렇게 보관하게 되면은 상해요. 네, 썩고 예. 또 벌레가 생기기도 네.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는 햇빛 그리고 햇빛이 많이 드는 곳에 보관하면 나물이 변색이 돼요. 네. 특히 이제 무청 같은 거는 좀 말렸을 때에 푸르기가 좀 있게 말리는 것이 가장 좋거든요. 예, 예. 근데 그렇게 말리기가 쉽지 않아요. 예. 근데 이제 햇빛에 노출돼서 말리면 완전히 누렇게 돼버려요. 네. 그런 것이 변색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또 이제 비닐에 보관할 때는 완전 밀폐되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냉동할 때도 마찬가지로 예. 그냥 말린 것도요. 예, 말린 것도 네. 보관할 때 뭐 아까 공기를 다 빼야 되는 게. 저희 비닐봉지 할 때는 네. 그렇게 완전히 밀폐되도록 해야지만 예. 장마철 습기 같은 때에 이제 주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냉동 보관할 때는 데친 후에 예. 바로 이렇게 냉동실에 넣는 것이 좋아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보관할 때 보면 저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냥 많은 양을 한꺼번에 네. 이렇게 해가지고 놓으면 나중에 쓰려고 하면 너무 양이 많아서 네. 한꺼번에 이렇게 하게 되면 불편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조금씩 네. 뭐 한두 끼 먹을 정도의 양만 네. 이렇게 나눠서 보관하는 것이 좋고 네. 또 어떤 거는 또 보관해놓고 이게 뭐지? 예. 잠깐 헷갈려요. 예. 그러니까는 그 봉지 내 표면에다가 예. 나물 이름을 써놓고 네. 또 이제 날짜까지 써도 주시면 네. 좋아요. 네. 아 이게 언제 보관하기 시작한 거구나 이렇게 해놓으면은 예. 이제 나중에 사용하기가 참 좋지요. 예. 또 한 가지가 이제 뭐 예. 장아찌나 피클을 네.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네, 네. 요즘 이제 한창 해야 돼요. 이게. 네. 이제 저희 집에도 보니까 고추를 한 바구니 따놨더라고요. 네. 한 바구니 따놔서 벌써 이제 장아찌를 만들고 또 이 주말 장터에 가보면 애기 오이 있지. 예, 예, 예. 이제 오이를 보면 오이 농장 같은 데서 이제 다 수확을 거두면서 조그만 손가락만한 예. 오이들 예. 자라지 못하는 거 이제 예. 버리기 아까우니까 예. 다 따다가 잔뜩 싸놓고 이제 네. 싸게 팔아요. 네. 그런 거는 피클이나 장아찌 따면 참 좋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사다가 이제 이렇게 장아찌나 피클 만들어 놓을 수 있고 장아찌나 피클 만드는 거는 예. 재료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네. 뭐 조금은 다를 수 있겠지만 네.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장아찌를 만들 수 있는 재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하게. 예. 뭐 우리는 흔히 얘기하면 뭐 깻잎 장아찌, 뭐 네. 오이지 만드는 거 네. 이런 거 고추 만드는 거 이렇게 얘기하시겠지만 네. 고추뿐만 아니라 고춧잎, 양파, 무장아치. 예, 무장아치. 네. 또 차요태도 좋고요. 네. 마늘도 좋고 마늘종도 좋고. 네. 네. 민들레나 쓴바귀 같은 것도 장아치나 피클 만들면 예. 좋아요. 그리고 뭐 케일 같은 것도. 네, 케일도요. 예. 네. 그런 것도 장아찌 담아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밑반찬으로 활용하면 참 좋고 네. 또 양념을 새로 해서 무쳐넣어도 좋고 그래요. 네. 심지어 뭐 수박도 네. 장아찌 담잖아요. 아, 수박도 장아찌 담아요? 요즘 그 껍데기요? 그렇죠. 네. 수박은 뭐 껍데기 있는 채로 담기도 하고 네. 옛날에 어렸을 때는 수박을 껍질 있는 채로 예. 수박 이제 뭐 화채한다고 좀 예. 파내고 예. 남는 수박이죠. 예. 예. 예. 막 껍질을 이렇게 입으로 예. 먹은 거 말고 예. 이렇게 싹 파는 거 예. 그런 거를 이제 된장에다 아니면 고추장에다 박아놨다가 예. 장아찌를 만들어 먹기도 했잖아요. 예. 예. 뭐 그렇게도 할 수 있고 가지나 머위 같은 것도 장아찌나 피클 만들어 놓으면 참 좋아요. 예. 어느 집에서 머위가 너무 많이 났다고 예. 이거 뭐 아주 골치덩어리라고 예. 그렇게 얘기하는데 얼마나 잘 번져요.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는 머위도 장아찌나 피클로 만들어 두면은 아주 요긴하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좀 쓰잖아요, 머위는. 그런데 네. 처음엔 쓰지만 장아찌 담궈 놓으면 쓴 맛이 싹 없어져요. 예. 예. 근데 저게 머위도 그늘에서 자라야지 햇빛에 자란 건 너무 억세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그런 거는 이제 껍질을 살짝 다 벗겨줘야죠. 네. 그러면 속은 아삭아삭하니 괜찮아요. 네. 이런 장아찌나 피클 담을 때는 네. 제 아내가 하는 거를 보니까 네. 이제 간장하고 물하고 설탕하고 식초하고 다 동량으로 예. 1:1:1:1 동량으로 끓여서 네. 바로 이렇게 뚜껑을 닫아서 이렇게 밀키페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좀 참 예, 참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한번 마시고 예, 여름 나물들 또 예. 찾아보면 많이 있고 예. 또 이제 있는 나물들을 보관하기 위해서 여름에 예. 또 많이 이렇게 준비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찬양 한 곡 듣고 다시 후에 신앙 상담 하겠습니다. 예. 뉴질랜드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40대의 남자 성도입니다. 한국에 볼 일이 있어 출국했다가 어머니가 출석하시는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50여 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로 담임 목사님도 나이가 많으신 것 같고 제대로 규모를 갖춘 교회였습니다. 제 어머니께서도 전에 살던 곳에서 이사를 하신 후 집에서 가까이에 있는 이 교회에 출석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주부를 보다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되는 것이 생겼습니다. 헌금 목록에 일천번제 헌금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물론 어머니 이름도 있었습니다. 일천번제 헌금에 대해 처음 듣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그렇게 헌금 생활을 하게 하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별 거리낌 없이 듣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일천번제 헌금은 옳은 헌금 방법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고요. 그냥 말로 어느 교회에서 일천번제 헌금을 드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지 실질적으로 내 가족 또 어머니께서 말로만 듣던 일천번제 헌금을 준비하시는 것을 보고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하나 망설여졌습니다. 사실은 말씀드리고 싶어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도 이유가 되었지만은 어머니 신앙에 대해 아들로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아 결국은 아무런 말씀도 드리지 못하고 다시 뉴질랜드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개운치가 않습니다. 정말 일천번제 헌금이 성경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고요. 또한 제가 어머니께 그것은 올바른 헌금 생활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야 하는지요. 어머니는 기도하시며 출석하시는 교회의 목사님의 목양에 순종하시며 하시는 일인데 제가 괜시리 어머니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목사님. 예. 참 효자시네요. 네. 예. 효자신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교회와 저 교회 혹은 이 목사님의 목회와 저 목사님의 목회에 대한 차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같은 목회자이신데 왜 이런 차이점이 있게 되는지요? 그렇죠. 뭐 목회자라고 해서 다 같을 수는 없죠. 예. 예.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들도 다양한 사람들을 쓰셨잖아요. 예. 성경의 이제 저자들이 한 42명 된다고 하는데 예. 뭐 직업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뭐 관심사도 다르고 예. 또 지식도 다르고 할 수 있겠지만 예. 아무튼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이나 또 전달 기법도 다를 예. 수 있고 또 성도들을 사랑하고 양육하는 관심사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르다는 것이 틀리다는 것은 아니고 네, 예. 그 다양한 것들이 성경에서 벗어났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고요. 네. 예. 어떤 성경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성도들 입장에서는 뭐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맞죠. 그런데 예? 가끔 보면 예. 같은 주제를 가지고 너무 상반된 목회적 가르침이 있을 때 성도들은 다소 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성도들로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할 때가 있거든요. 아, 물론 그렇겠죠. 저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로 야, 저를 저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가르치지? 하고 이제 저도 혼란이 올 때가 있어요. 예. 그리고 내 방법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 뭐 이렇게 돌아볼 수도 있고요. 예. 하여튼 뭐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런 경우에 부딪히게 되는데 네. 우선 이제 목회자들 간에 있는 차이점입니다. 네. 뭐 신학적인 배경이 다를 수 있고요. 예. 또 목회를 어떤 환경에서 배우고 또 경험했느냐 하는 것이 결정적인 그런 차이가 될 수 있겠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교회와 성도들과의 차이입니다. 예. 저는 부교역자 생활을 세 군데 교회에서 했고 예. 또 목회도 이제 뉴질랜드에 와서 몇 군데를 경험을 해봅니다. 그런 경험 속에서 한 가지 참 안타까운 것은 성경적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다라고 이렇게 막 주장을 하는 그런 예. 경우에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예. 좀 내가 아무리 이렇게 오래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이렇게 하더라도 네. 그것이 성경적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조금 더 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는 것도 네.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내담자께서 말씀하시는 1000번째 헌금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하나의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어떤 교회는 그냥 아무런 성도들이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아니하고 예. 그냥 우리 교회는 그냥 오래 그렇게 해왔어. 예.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늘 쭉 그렇게 해오고 계셨어. 그것 때문에 교회에 어떤 문제거리가 생기고 갈등이 생긴 일은 없었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어느 한 사람이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다 고쳐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도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잠잠하던 교회에 파동을 만들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파동이 있더라도 성경적으로 바른 것을 제시해야 하는지요? 뭐 참 애매한 질문 같은데 예. 우선 뭐 교회에 파동이 있으면 안 되겠죠. 예. 그러나 예. 또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그냥 가만히 뒷짐지고 있을 수만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우리 이제 개혁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자. 예. 바른 성경적인 삶을 회복하는 것이 예. 우리 모든 개혁교회들의 삶의 모습인데 네. 사실 이제 이 질문은 생각만큼 결코 답이 쉽게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예. 교회나 또 목사님의 목회나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모습이 조금 지금보다는 더 성경적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빛이 되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예, 예.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이제 그냥 우리는 늘 그렇게 해왔어. 아무 문제 없었어.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다가 아닙니다. 예. 네. 어, 그래? 그렇게 하면서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우리가 잘못됐구나. 예. 성경적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물론 이제 나 때문에 교회에 파동이 생기고 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은 없어야 되겠지만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런 거를 즐기는 사람은 정말 잘못된 거고요. 예. 교회에 이렇게 파문이 일어날지 좋은 쪽으로 뭐 어떤 파문이 일어날지 나쁜 쪽으로 파문이 일어날지는 전적으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예. 하게 되겠죠. 예. 교회 공동체 전체가 성경적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 괜히 교회 파장을 일으키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자는 것은 사실은 올바른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예, 예, 예. 예.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네. 또한 거기에다가 이 방법을 어떻게 접근시키고 교회에 파문이 안 생기고 파문이 생기더라도 좋은 파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하는 네. 그런 지혜가 네. 필요하겠죠. 예, 예. 네, 그러니까 내 의지대로 하지 말고 예.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오늘 내담자께서 말씀하시는 1000번째 헌금에 대해 말씀을 나눠보지요. 목사님, 1000번째가 솔로몬과 관련된 내용이지요? 예, 맞습니다. 예. 이것은 헌금과 관련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꾸 이제 그래요. 한국교회에서도 보고 뉴질랜드에서 와서도 보면은 솔로몬의 1000번째를 이렇게 자꾸 헌금하고 이렇게 연관시켜서 네. 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더라고요. 네. 한국에서도 제가 아는 교회 가보니까 1000번째 끝난 사람은 이제 2000번째를 시작하십시오. 이렇게 뭐야 도대체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솔로몬 왕의 1000번째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 두 번 나오거든요. 예. 열왕기상 3장 초반부에 보면은 나오는데 특히 4절에 보면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표현이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산당이 컸기 때문에 1000번제를 드렸던 거지 예. 산당이 작았으면 뭐 그렇지 못했겠죠. 여러 번 나눠서 했겠죠. 역대하 1장 6절에도 보면은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노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천 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 자, 아마 일부 목회자들이 번제라는 것을 이제 헌금으로 바로 그렇게 연결시키면서 그거를 이제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데서 온 그런 조금의 부작용이다 이렇게 봐요. 예. 저는 그러니까 제사를 구약 시대 때는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재물을 가지고 나왔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신약 시대에 때는 예배 때는 어떻게 해요? 연보나 또 혹은 헌금을 드리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구약의 일천 번제를 오늘날의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이제 일천 번제 재물 그러니까 이걸 예배 헌금으로 이렇게 바꾼 것인데 네. 이것은 좀 성경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네. 아주 전형적인 그런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구약시대 성도들이 번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신약시대 성도들은 헌금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맞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솔로몬의 일천번제가 오늘날 일천번제 헌금으로 둔갑하게 된 것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예, 뭐 이렇게 보면은 구약 성도들은 시대의 성도들은 번제를 제사를 드릴 때 번제물을 드렸다. 그러니 신약 시대의 성도들도 예배를 드릴 때 헌금을 가져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일천 번제의 그 제물과 일천 번제의 헌금 그 맞지 않느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게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 솔로몬의 그 일천 번제를 보면은 일천 번제가 아니고 일천 번제거든요. 번제. 이게 이거를 그 넘버로 뭐 하나 둘 해갖고 천 번이라고 하는 것이 천 번의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번제 그 번트라고 하는 예. 그 불타는 네, 불을 태워서 드리는 그런 제사를 번제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천 번 일천 번제 일천 번제 예. 이제 이 차이에서 예, 예. 이제 오해가 생기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분명히 그 일천번의 제사를 드린 것은 일천번의 제사가 아니고 일천마리의 생축을 불태워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제 그동안 전통적으로 사용했던 그 개역서 인왕이 성경이나 개역개정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냥 일천번제라고 하니까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데 뭐 현대인의 성경이라든가 쉬운 성경 같은 거 아니면 또 영어 성경 이런 거를 보면은 분명히 표현이 일천 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제단에서 태워드리는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분명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제사의 수가 아니라 예. 제사의 수가 천이 아니라 예. 제사의 방법으로 봐야 되죠. 네. 숫자적인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 방법적인 개념으로 일천 번제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네. 자꾸 숫자의 연원에서 예. 몇 번째의 헌금이라고 봉투에 헌금 봉투에 뭐 375번째 이렇게 이렇게까지 써서 하거든요. 예. 근데 그 숫자가 없으면 자기 본인도 드리는 사람도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기를 해서 헌금을 하는 그런 잘못에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것은 솔로몬의 이 일천번제 후에 있었던 이제 꿈과 이어지는데 네. 성경을 쭉 문맥을 예. 거기만 보지 말고 쭉 계속 내려다보면은 예.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예. 솔로몬이 이제 꿈을 꿉니다. 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 내가 나에게 이런 일천번제의 제사를 드렸는데 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네. 내게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네.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정말 전무후무한 축복의 약속을 하시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는 일천번제 헌금을 드리면 이런 축복을 받는다 하는 식의 어떤 예. 최상적인 기복신앙을 이렇게 조장하는 그런 결과로 나온다라는 것이 네. 이것의 큰 문제죠. 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네. 좀 많이 흐트려 버리고 들어버리고 네. 아 일천 번째 헌금을 드리면 솔로몬처럼 그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는다. 네. 이런 것을 기대하면서 헌금을 하게 하는 그러니까는 참 기복신앙의 정말 전형적인 모습을 네. 볼 수 있는 거죠. 왜 이런 현실에 빠지게 될까요? 아, 좀 안타깝긴 네, 하지만 네. 몇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네. 우선은 이제 성경에 대한 무지 네, 네. 혹은 이제 성경의 본 의도를 제대로 잘 살피지 못한 것 때문에 이런 이제 오류 현실에 빠지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일천번제라는 말의 그것이 그 결코 숫자가 아니라 예. 아, 제사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예예. 레위기에 보면은 예. 아, 제사의 방법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거기 흐문이 보면 다섯 가지 제사 혹은 일곱 가지 제사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예. 거기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제사의 방법이 번제거든요. 번제. 예. 그 다음에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뭐 그걸 더 구분해서 하면 요제 뭐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나누거든요. 예. 이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일천번제 헌금을 아 일천번제를 첫 번째, 두 번째, 990번째, 일천번째 이렇게 되면은 전혀 의미가 다르잖아요. 다르죠. 예, 예. 예. 이렇게 성경을 제대로 잘 살피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기복신앙에서 온 겁니다. 예. 한국 사람들의 기독교 신앙하고, 뭐, 영국이나 뭐, 우리 뉴질랜드에 사는 우리 키위들의 신앙생활의 기독교 신앙의 구조하고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좀 기복신앙이 우리 예. 한국 사람들에게 다수 있다는 거. 예. 물론 뭐 키위들에게는 전혀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 왜 그러냐면 성경 자체가 또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때문에 예. 뭐 기독교 신앙과 복의 관계는 완전히 뗄래야 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예. 예. 예. 그러나 이제 한국인들에게서 많이 다소 많이 보여지는 그 기복 신앙의 이유는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한국인들은 오랫동안 신봉해 왔던 어떤 불교나 다른 유교나 이런 다른 종교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에서도 완전히 이렇게 벗어나지 못한 그런 네. 현상이에요. 네. 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기독교를 섬기고 있지만 그 본바탕은 아직도 그렇게 이제 소위 네. 흔히 말하는 지성이면 감천이다라고 네. 하는 그런 이 사고 방식이 깊이 들어있고 예. 거기서 이제 기복신앙이 조금씩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예. 그런 문제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말씀을 더 드릴 수 있으면 잘못된 그 헌금 훈련 예. 또 잘못된 재정 모으는 것 예. 교회가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현실에 빠지게 되는 이유입니다. 네. 뭐 일부 목회자들이 뭐 교회 재정이 어려워? 그러면서 그럼 일천번제 헌금 시작해봐 교인들하고 이런 얘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뭐 교회 재정이 한 2, 3년은 걱정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한다는 아주 뭐 슬픈 이야기를 이렇게 듣게 되는데 예. 일부 목회자들이 이제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일천번제 헌금은 성도들에게 헌금 훈련을 시키는데 아주 효과적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좀 목회자들이 올바른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예. 그렇지 못하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예. 그 사실은 성경에 보면 헌금에 대한 그 예들이 예. 여러 군데 있잖아요. 예. 뭐 두 렙돈의 작은 예물로 또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던 그런 여인이라든가 예. 또 작은 교회였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네. 예루살렘 교회를 네. 어려움을 보면서 또 헌금을 했던 네. 모습이라든가 또 사도 바울을 위해서 선교 헌금을 보냈던 여러 교회들의 모습, 네. 이런 정말 좋은 본이 되는 그런 헌금의 모습도 많은데, 네. 왜 하필 이 잘못된 일천번제 헌금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을 올바로 가르쳐주지 못하고 되는 이런 현실이 왔는지 참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뭐 일천번제 헌금을 통해서 교회의 재정을 확충해 나가는 것도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요. 네. 분명한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잘못된 방법으로 재정을 확충하는 것은, 네. 또 그 재정이 쓰이는 데 있어서도, 네. 올바르지 않게 쓰일 개연성이 많다라는 것을, 네. 뭐 누구나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예.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예. 예.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고쳐나가는 것이 좋겠는지, 올바른 헌금의 정신이 무엇인지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도들이 하나님과 교회 앞에 이제 작정을 하고 계획성 있게 헌금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고, 네. 또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뭐 이렇게 보면은 1,000번의 헌금 자체가 사실 뭐 나쁘다 좋다를 사실은 말할 수 없어요. 예. 이제 그런 어떤 기복신앙이고 1,000번제의 솔로몬의 그 제사와 관련시켜서 1,000번의 헌금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네. 사실 내가 어떤 뭐 선교사를 돕고 어느 어려운 데를 돕고자 할 때는 뭐 1,000번이 아니라 그 이상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예. 저도 지금 저를 위해서 제가 뉴질랜드 온 지가 17년째 들어가고 있거든요. 예. 근데 저를 위해서 월간지 매달 발행되는 이 목회자를 위한 잡지를 한국에서 보내주시는 분이 계셔요. 예. 예. 예. 그분은 글쎄요, 제가 목회를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계속 한 달도 빠지지, 예, 않고 계속, 예. 보내주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럼 뭐 이렇게 나는 누군가의 목회자 한 사람을 해서 내 평생 이렇게 후원자가 되겠다. 뭐, 예. 아니면 또 어려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역을 위해서 지속적인 재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 맞게 뭐 작정 헌금도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네, 네. 할 수 있고, 네. 또 해야 됩니다. 네, 네.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헌금의 바른 정신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네. 저는 그래서 이 영어 단어에 두 개의 그 접속 그 전치사를 하나를 예를 들어서,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하나는 뭐냐, because, 네. 하나는 for, 네. 라고 하는 이 두 전지사인데, 네. 내가 왜 헌금 생활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네. 또한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네. 자, because라는, 네. 단어를 생각하면서, 네. 무슨 뜻이죠, because? 왜냐하면. 때문에. 뭐 때문에. 때문에. 그렇죠? 네. 왜냐하면. 네. 뭐 얘기 때문에. 그렇죠? 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네. 내가 헌금 드리는 이유는, 왜냐하면, 예.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예. 그러면 뭐 천번 만번도 할 수 있는, 예. 거죠. 그렇죠. 예.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많기 때문에, 예. 내 주위에 혹은 먼 곳에 아직 구원받을 백성들이 많고 또 도움의 손길이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예. 나는 이 헌금을 뭐 천번이 아니고 그 이상도 해야 된다, 네. 하고 하면 해야 되죠. 그렇죠. 이렇게 because라는 단어를 생각할 수 있고, 그러지 않고 이제 for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한다면 for는 뭐뭘 위하여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더 많은 축복을 받기 위하여, 솔로몬 같은 그런 축복을 받기 위하여, 아니면 단순히 교회 재정의 충당을 위하여, 어떤 또 다른 목적을 위하여라고 하면은 이건 굉장히 곤란해지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헌금의 바른 정신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 물론 뭐 for라는 단어가 다 같이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 이렇게 내가 헌금하는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실까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헌금을 하면은 이런 이제 오류에 빠질 이유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이분 보면은 이제 이 말씀을 네. 어머니께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 때문에 네. 지금 고민을 하시잖아요. 네. 뭐 이렇게 괜스레 어머니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이 아닐까 되는 이렇게 네. 걱정을 하는데 네. 참 생각보고 해보면은 효자 같으셔요. 네. 효자예요. 네, 네. 그치? 어머니의 그 신앙에 대해서. 예, 그 신앙에 대해서 혹시 아들이 네. 어렵게 해드리는 아닌가 네.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 뭐 차분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면은 뭐 어머니께서도 이해를 하시지 않겠는가 그렇죠 뭐 이해하실 것 같으래요 예 그렇죠 네 네네 예 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위에 좋은 크리스천이 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 내장자처럼 또 그 헌금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고 싶어하시고 바른 삶을 살고자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 아주 매우 희망적입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려움이나 궁금하신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 사연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SPM 방송국 홈페이지 사연함에 남기셔도 좋고요. 전화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남영균 목사님께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남영균 목사님의 연락처는 444국에 3999번이고요. 모바일 폰은 027-231-5577이고요. 이메일은 명랜드 myungland@hanmailnet입니다. hanmail.net입니다. 지금까지 구혜경이었습니다. 다음 월요일 정오에 또 다른 맛있는 나물 이야기와 사연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